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공식 방문과 이 나라에서 진행된 팔레스티나 인민을 지지하는 제6차 국제회의 참가 일정을 마치고 25일 귀국했습니다.